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오늘은 12월 1일이네요. 오늘 12월의 첫 번째 1일 화요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예, 저는 장은하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예, 제가 오전부터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뛰었더니 시간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3시네요. 예, 오늘은 웃음과 여유를 주는 지혜들 두 번째 시간 복침글 왕왕그림 임창현 옮김 여기에서 재미난 이야기들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자와 석가모니 한 절간의 방장이 목공을 시켜 석가모니 상을 하나 만들게 했다. 며칠 후에 불상이 완성되자 방장은 그것을 노자상이라 노자상 바로 위에다 모셨다. 그런데 마침 절을 지나가던 한 도사가 이를 발견하곤 대뜸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노자는 주나라 때 태어났고 석가는 후한 때에야 세상에 나왔는데 당연히 노자가 윗자리에 있어야지. 그는 혀를 끌끌 차며 노자와 불상의 위치를 바꿔놓았다. 이 광경을 본 동자승이 급히 방장에 달려가 사실을 알았다. 방장은 깜짝 놀라서 헐라벌떡 달려왔다. 웬 소라니요?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몹시 화난 얼굴로 도사를 쳐다봤다. 당신이 부처님을 노자상 밑에다 내려놓았소? 그러자 도사가 선뜻 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말했다. 그렇소, 내가 그랬소이다. 부처와 노자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찌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도사의 준엄한 태도에 방장은 흠칫했지만 곧 기세를 몰아 도사를 다그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부처님은 신통 광대하심으로 당연히 노자의 윗자리에 모셔야지요. 하며 두 조각상의 위치를 다시 바꿔놓았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도사도 서슬이 퍼렇게 방장을 몰아붙였다. 불교와 도교의 승강이는 끝이 없었다. 불상과 노자상을 서로 밀치고 당기느라 두 조각상이 급기야 땅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고 말았다. 잠시 후 그들은 부서진 조각상을 안고 채 가라앉지 않은 분을 삭히느라 씩씩거리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노자가 장탄식을 하며 석가에게 말했다. 평소에 우리들은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 소인에게 봉변을 당하는구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두 번째 이야기, 법수를 교환하다. 금능에 이상한 약장수가 하나 있었다. 그는 늘 관음 보살상을 실은 수레를 밀고 나와서 그 앞에 약판을 버려놓고 약을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묘했다.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약 이름을 대면 널어놓은 약병 가운데서 몇 가지 약을 골라 관음보살의 손 위에 일일이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약들은 관음보살의 손가락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또 어떤 약들은 보살의 손바닥이나 손가락 위에 그대로 남았다. 그러면 약장수는 남은 약을 병에 쏟아 넣으며 관음보살이 특별히 조제한 약이라고 하며 비싼 값에 팔았다. 약장수의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멀리 퍼져나갔다.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들어 약을 지어갔고 그는 부와 명성을 착실히 쌓아갔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유심히 관찰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여러 날 약장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다가 하루는 약장수를 잡아 끌다시피 하여 술집으로 안내했다. 용숭한 대접을 받은 약장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청년에게 의지하고 술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청년이 술값을 한 푼도 치르지 않고 술집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닌가. 술집 주인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세 차례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청년은 그때도 그때마다 술값을 치르지 않았다. 약장수는 하도 신기하여 무슨 법수를 쓰는 것이 있느냐고 청년에게 물었다. 그러자 청년이 장난스러운 얼굴로 지나가는 말처럼 대답했다. 그거야 하잘 것 없는 책술에 지나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서로 법수를 교환합시다. 그러자 약장수는 개면적인 얼굴로 그의 주제법을 설명했다. 나도 사실 법술이라는 게 없네. 단지 비법이 있다면 관음보살의 손바닥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게지. 약에 철가루가 섞였으면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거야. 청년은 옳거니 싶었다. 약장수가 어떻게 사기를 쳐왔는지 이제야 확실한 증거를 잡은 셈이다. 제 법술도 부자 것 없지요. 저는 그저 술집 주인에게 돈을 미리 지불하고 제가 손님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혀 관여치 말아달라고 당부했을 뿐이지요. 청년의 말이 끝나자마자 약장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청년은 고소한 듯 약장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 노래 듣고 갈게요. 이승철의 소리쳐 듣겠습니다. 많이 생각날 텐데 많이 그리울 텐데 많이 힘겨울 텐데 많이 아파올 텐데 눈을 감아보아도 너만 떠오를 텐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 소리쳐 많이 숨이 막힐 것 같아 정말 보고 싶을 때 그냥 혼자 소리쳐 널 가슴에 품고 난 살아가겠지 서로 모른 척하며 서로 잊은 척하며 가지 말라고 예, 세 번째 이야기, 두시비가 오찰수의 배필이 되다. 저주 지방에 두습유라는 묘가 하나 있었다. 돌보는 이 하나 없는 이 묘지는 원래 시인 두보를 기려 제를 올리던 곳이다. 그의 시를 좋아하는 백성들이나 유생들이 지나는 길에 참배를 하거나 꽃을 꽂고 시 한 수씩 읊조리기도 하였다. 이런저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늙고 죽고 또 태어났다. 무덤가에는 풀들이 우거졌고 봉분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풍설에 깎여 나갔다. 전화가 오는데 받을 사람이 없나 보네요. 잠시만요.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겠죠? 또 태어났다. 무덤가에는 풀들이 우거졌고 봉분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풍설에 깎여 나갔다. 그러는 사이 이 묘지의 이름은 두 숲유에서 두시비로 바뀌었다. 그 후 묘를 수선할 때 한 부인상을 빚어 앉혔다. 이제 두보는 어느 이름 모를 여인으로 둔갑하여 두시비로 불리게 된 것이다. 훗날 시골 사람들이 오찰수묘 부인의 부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애석히 여겨 그래도 이분이 상공 벼슬을 지낸 분인데 너무 쓸쓸하다고 운운하여 두시비를 오찰수 묘에 옮겨 그와 오찰수가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다. 그렇다면 오찰수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문헌의 고증에 의하면 오찰수는 춘추 말기의 초나라 사람으로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왕에게 피살되자 오나라 왕을 도와 초나라를 친 오자서를 일컫는다. 당나라의 신인 두보와 춘추 말기의 오자서가 몇백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웃지도 못할 남자끼리의 혼인을 한 셈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겠군요. 예, 생일상에 오른 입큰 귀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종규가 생일을 맞게 되었다. 이곳 저곳에서 생일 선물이 쇄도하던 차에 생일 바로 전날 시집 간 누이 동생의 선물도 도착했다. 누이가 보낸 험상 굳게 생긴 입큰 귀신이 커다란 등짐을 내려놓으며 종규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오라버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로 술 한 단지와 귀신 한 놈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귀신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을 지고 간 큰 놈도 마저 잡아드세요. 편지를 읽은 종규는 마음이 흡족하여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큰 귀신이고 작은 귀신이고 간에 전부 먹음직스럽게 요리하렸다. 종규의 명이 떨어지자 두 귀신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은 귀신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큰 귀신에게 물었다. 이봐, 내가 잡혀서 얘까지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 자네 보고 이 짐을 들라고 했나? 그러자 큰 귀신이 통곡하며 말했다. 설마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나야 여기서 생일잔치를 한다니까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왔지. 아이고, 나까지 상차림으로 얹혀질 줄이야. 예로부터 욕심 때문에 큰 귀신꼴이 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마간 대독. 우공이 한가로이 집에 있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 영감이 찾아왔다. 둘은 한담을 나누다가 우연히 말에 관해 독이 있는가 없는가로 입씨름을 하게 되었다. 먼저 친구가, 문성 장군도 말에 간을 먹고 죽었다나? 우성은 콧방귀를 끼며 반박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말간은 말의 뱃속에 있는데 그 간에 독이 있다면 어째서 말이 독사하지 않은 건가? 이런 무식한 영감, 자네는 한 문제도 모르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야. 친구 영감이 득이 양양하게 무공을 바라보았다. 그런 시답지 않은 말 하려거든 가서 낮잠이나 자게 그려. 어디서 들은 풍월인지 몰라도 미친놈 취급받기 딱 좋은 말이구만. 우공은 얼굴을 굳히고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장난기가 발동한 친구 영감은 우공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영감아, 말이 왜 100살까지 못 사는 줄 아나? 그건 뱃속에 있는 간에서 서서히 독이 퍼져나오기 때문이야.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 영감은 차분차분 설명을 했다. 두고 봐, 저 말도 곧 죽고 말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그는 심술 궂은 미소를 던지며 되돌아갔다. 우공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도 그럴듯하였다. 친구가 떠나자 그는 사람을 시켜 자기 집에 있는 말 한 필을 묶어 놓게 하고는 자기가 직접 말의 배를 갈랐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간을 끄집어내자 말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러자 우공이 얼굴에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칼을 집어던지며 역시 말의 간에 독이 있다는 건 말은 사실이구나. 내가 간을 끄집어냈는데도 이 말이 살 수 없었는데 그나마 간을 없애주지 않았다면 더 살 수 없었을 거야 라며 감탄을 했다. 나리마님, 저는 파만 썰었어요. 북송 때 어느 시골에 만석군으로 소문난 한 지주가 있었다. 말년에 이르러 적적하고 무료한 나머지 그는 첩을 하나 얻기로 마음먹고 변경을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예쁜 여자를 한 사람 보았다. 그래, 그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느냐? 여자의 미모에 혹한 그는 당장이라도 집에 데려갈 듯 서둘러 물었다. 채태사댁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여자가 다소곳이 대답했다. 그러자 지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채태사는 장안의 세도가인 벼슬아치 채경을 이루는 말로 채경의 집에서 유리를 했다면 여자의 유리솜씨는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지주는 넝쿨체 둘러 굴러 들어온 행운에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행여 누가 채가지나 않을까 잽싸게 여자를 데리고 온 지주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만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나리마님, 전 만두를 만들 줄 몰라요. 뜻밖의 대답에 지주는 자기의 길을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아니, 채태사 집 요리사였다는 내가 어찌 만두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자 여자가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리며 말했다. 나리마님, 저는 채태사댁 주방에서 파만 썰었어요. 파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썰지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또 이승철의 손톱이 빠져서 듣겠습니다. 막국을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소동파와 진소윤은 마음을 써놓고 지내는 각별한 친구였다. 하루는 그간의 밀린 회포도 풀 겸 만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과 술잔에 어린 달빛이 어릿어릿 둘의 얼굴을 비추었다. 진소유가 한 잔을 쭉 들이켜고 소동파에게 잔을 내밀었다. 그때 소동파는 겨드랑이를 긁다가 손톱 끝으로 막 이 한 마리를 잡아내고 있었다. 아니 이 사람아, 술맛 떨어지게 웬 일을 잡고 그러는가? 술잔을 내밀던 진소유가 얼굴을 찌푸리자 소동파는 멋쩍게 웃었다. 그래도 가려운 걸 어떻게 하겠나? 긁고 봐야지. 그나저나 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아마 기름때에서 생기는겠지? 그러자 진소유가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우물우물 말했다. 무슨 소리? 이는 솜이 변해서 생기는 거야. 기름은 없어진다고. 그러나 소동파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입씨름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졌다. 좋아. 그러면 우리 누가 옳은지 내기를 하세. 내일 불인 화상을 청하여 그의 판정에 맡기는데 지는 사람이 주연을 베푸는 거야. 좋아, 좋다고. 그들은 서로에게 굳게 다짐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취중이라서 호기 있게 장담은 했지만 소동파는 은근히 뒤가 걱정되었다. 에라, 내 친김이다. 그는 그 길로 불인 화상을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 내일 진소유가 물으면 이가 기름때에서 생긴다고 대답해주길 신신당부했다. 만약 그리해주시면 제가 맛있는 떡국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불인화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동파가 다녀가고 난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진소유가 똑같은 절차를 거쳐갔다. 그는 불인화상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이튿날 세 사람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소동파와 진소유는 간밤에 은밀히 순을 써놓은 게 있었기에 서로 배짱이 두둑해 있었다. 두 사람은 한바탕 제 나름의 이유를 들어놓은 다음 불인에게 공정한 판단을 부탁했다. 두 눈 가득 웃음이 서려있던 불인화상이 짐짓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그야 뭐 뻔하지요. 이란 놈은 기름때를 몸통으로 하여 솜털로 발을 만들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두 사람은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러자 불인화상이 능청스럽게 둘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 그럼 떡국을 먼저 먹을까요? 냉면을 먼저 먹을까요? 예. 그 다음 지나친 아첨이 빚은 실수. 동진의 원제인 사마애가 마침내 기다리던 왕자를 보았다. 3년 가뭄에 장대비라도 만난 듯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조정의 모든 대신들에게 상을 내렸다. 광록경 은홍교는 황제에게 감사의 자를 올렸다. 왕자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경축하고 있습니다. 신은 기실 왕자님의 탄생에 아무런 공로도 없사운데 이렇게 후한상을 받고 보니 내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은홍교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순간 황제는 못마땅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감히 공로가 있느냐? 라고 말했다. 순간 은홍교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쵸. 공도는 아빠만 있어야죠. 그쵸? 머리카락 어사. 송나라에서 어사라는 지인은 그 강직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였다. 어사는 조정의 눈과 귀가 되어 황제의 실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만조백관의 비리를 탄핵하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초석과 같은 존재였다. 만약 어사로 부임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황제에게 아뢰는 바 없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왕평이라는 한 대신이 있었다. 그는 어사 대장관으로 부임한 지 100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한 번도 황제에게 상주한 일이 없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마 왕어사는 적당한 시기를 노리고 있을 거야. 그가 상주하는 일은 꼭 조정대사일 걸세. 두고 보라니까. 그래, 왕어사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은 제각기 의견이 분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어사직에 있으면서 백일안에 상주를 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다. 왕어사가 마침내 황제에게 상주문을 올린 것이다. 동료들은 무슨 내용을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결국 황제의 시중을 드는 이를 불러내어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래, 왕어사의 상주 내용이 무엇이던가? 잠잠, 이 사람아, 주저 말고 말해보게.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세울 게 아닌가. 마지 못한 그 자가 고개를 들며 쭈뼛쭈뼛 대답했다. 저 황제님 수라상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고. 그 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왕평을 머리카락 어사라고 불렀다. 그쵸? 웃기네요. 그것도 배에 있지요. 산동 지방에 마신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나라가 운영하는 학문기관의 학생인 감생연관으로 있다가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장주지방의 현승으로 임명되었다. 현승이라 하면 고래 원님을 도와 현의 행정을 꾸리는 어렵고 복잡한 직책이었다. 그렇지만 마시는 평소 수업시간에도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고 공부에는 도대체 여리가 없던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읽은 책은 겨우 경서 서너 권에 불과했다. 느닷없이 현승직에 임명받았을 때 사실 그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 그가 부임한 지 이럭저럭 한 달여가 되던 날, 원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강 건너 마을에 묶어있는 다른 지방의 원님을 불편하지 않게 모셔오라는 말이었다. 마시는 그 정도쯤이야 싶어 불이 나게 그곳으로 달려갔다. 마시는 자기가 모시고 가야 할 원님 앞에 다가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네. 곧 그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배가 어디에 있는가? 원님이 마신에게 물었다. 배는 물론 강에 있지요. 마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얼른 대답했다. 그러자 원님은 마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일대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마신의 대답은 하나마나였던 것이다. 원님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진짜 허수아비 멍텅구리군.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원의 말에 채 끝나기도 전에 마신이 냉큼 나섰다. 걱정 마십시오. 그것도 배 안에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본다. 마신과 같은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패가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노래 다시 듣겠습니다. 윤도현의, 잠시만요.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저기 어디선가 본 듯한 긴 머리 아가씨가 너라면 참 좋으련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따라가서 말 걸어봐. 미안 미안 미안해요. 외롭다는 기분은 이런 거였어. 친구들은 모를 거야. 보고 싶은 걸 안고 싶은 걸 어쩌지 어쩌지.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하우 유문의 기쁨, 명나라 홍치년간의 일이다. 백성들에게 바른 정치를 펼기 위하여 황제는 일선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고루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고유 지방의 교육 총책임자인 학관 하유문이 오랜만에 의견서 한부를 작성하였다. 천추만대에 걸쳐 영원한 태평을 누리기 위한 작은 견해, 란 제목하에 그는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 적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읽고 또 읽어보며 하유문은 꼼꼼히 마지막 손질까지 마친 다음 그 의견서를 상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황제의 손에까지 의견서가 당도했다. 황제는 하유문의 의견서를 찬찬히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에 설득력이 있었다. 황제는 하유문이 올린 의견서 제목의 마지막 글인 관견을 책이라 친히 고쳐주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하유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평소에 침착하고 사렵깊기로 정평이 나 있던 그였지만 자신의 의견서에 황제가 직접 친필을 써넣었다고 생각하니 대단히 흥분이 되었다. 하유문은 오동나무 탁자 위에서 반질반질 빛나고 있는 자신의 관함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진 정성을 다해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관함에다 이렇게 적었다. 만세 보평 영현 관견이라 올린 의견서를 황제께서 친히 책으로 바꿔주시다. 하유문은 새로 써놓은 관함을 보면서 마치 구름 위에 뜬 사람처럼 행복해했다. 오늘날도 윗사람이 항상 옳은 의견을 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해줄 때 아랫사람은 이처럼 기뻐할 수 있다. 나머지 두 해를 걱정하다. 오준자라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다. 그는 나이 서른 살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집안도 가난하고 사람도 똑똑치 못해서인지 잘 되어가던 혼인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틀어지기 일쑤였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된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용어다는 점장이를 찾아갔다. 점장이가 지시해주는 방책대로 따르면 혹시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얼굴에 검은 구름이 쫙 깔렸구만. 마마 자국이 선연한 늙은 점쟁이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였다. 아버지는 아 뜨거라 싶어 점쟁이를 올려다 보았다. 무언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 늙은 것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미 환히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애물단지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지요. 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다. 점쟁이는 칠흑 같은 반상 위에 쌀 한 줌을 흩뿌리더니 열심히 쾌를 찾고 있었다. 긴장으로 자기 아버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도 모르고 아들은 그저 멀뚱멀뚱 앉아있었다. 아비는 80세까지 살겠고 아들은 62살까지 살겠구먼. 그러자 아들 오준자는 열 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손가락 세기를 멈추고 그는 삐죽삐죽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울음은 점점 통곡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이웃사람이 달려와 우는 연유를 물었다. 오준자는 코를 훌쩍이며 매달리듯 말했다. 글쎄 우리 아버지는 80까지만 살고 나는 60 넘어서까지 산다지요. 그럼 나는 나머지 두 해를 누굴 믿고 살란 말인가요? 혹 너무 극단적일진 모르나 부모의 과부가 문제되는 요즘 세태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돼지, 고기, 벌. 당나라 종실의 후예인 이재인은 전란을 피해 강릉 지방으로 다급하게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워낙 급히 떠나온 피난길이라 처자를 사지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재인은 가족들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남편의 임금인 고개 흥은 평소 이재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지라 그의 마음도 유려할 겸 그를 새 관직에 임명했다. 이재인은 사람이 워낙 어리무던하고 숭굴숭굴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돼지고기라면 보기만 해도 질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재인은 윗사람의 명을 받아 상급 아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막 말에 올라탔을 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수와 병졸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는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재인은 그것을 보고 대노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당장 주방에 가서 기름떡과 돼지고기찜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하인이 곧 돼지고기와 기름떡을 한 소쿠리 안고 왔다. 이재인은 싸움으로 한 두 병조를 소쿠리 앞에 바짝 당겨 앉혔다. 이놈들 지금부터 이것을 먹어라. 만약 한 점이라도 남기는 일이 있으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병졸들은 서로를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상관의 추상 같은 명령이라 둘은 어적어적 고기를 씹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재인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둘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돼지고기찜과 기름떡은 세상에서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들이었던 것이다. 이재인의 얼굴에서 차츰 분노가 가셨다. 읽고 두 병졸은 소쿠리를 말끔히 비웠다. 급히 먹느라 목에 걸렸는지 한 병졸이 가슴을 치고 트림을 했다. 이재인은 그제야 직성이 풀리는지 고소한 미소를 띠며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이놈들! 앞으로 또다시 싸움질을 하면 그땐 기름을 잔뜩 넣은 돼지고기찜을 통째로 먹을 테다. 이래도 싸움을 하겠느냐? 살다 보면 제 싫어하는 것이 남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제 좋아하는 것이 또한 남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주관에 빠져 있으면 만사를 그르친다. 반나절 한가함. 세도가 쟁쟁한 한 벼슬아치가 오랜만에 지금도 전화를 받아주실 분이 없나 보네요. 받으셨네요. 세도가 쟁쟁한 한 벼슬아치가 오랜만에 머리도 식힐 겸 어느 사원으로 유람을 떠나게 되었다. 워낙 세력이 당당한 인물이라 그의 유람 계획은 일찌감치 사원에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 사원에서는 방장에서부터 직액승과 부엌의 꼬마중까지 모두 접대 준비로 정신이 없이 며칠을 보냈다. 마침내 벼슬아치가 사원에 당도했다. 그는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정자 밑에 술상을 차리게 하였다. 시퍼런 바다가 끝없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정자에서 유유자작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잠옷 흥에 겨운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당시의 한수를 읊기 시작했다. 옆에 가만히 글씨를 듣고 있던 방장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어설픈 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러자 안주를 집어들던 벼슬아치가 방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법사는 왜 그렇게 웃는고? 방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참을 수가 없어 마침내 씹어뱉듯 웅얼거렸다. 대감은 지금 반나절을 한가로이 보낸다고 하셨지만 이 늙은 중은 사흘을 정신없이 보냈소이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겪은 예 번거로움이었겠네요.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12월 1일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았고 날씨도 오늘은 참 푸근해요.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계속 푸근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건가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한 주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지금 감기란 이기찬의 감기 노래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장은아입니다. 감사합니다.